과 주말. 듣기 1. 1. 주말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주말에 뭐 했어요? 친구하고 산에 갔는데 아주 아름다웠어요. 2. 주말에 어떻게 지냈어요? 아참, 주말에 가방 샀어요? 아니요. 쇼핑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왜요?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. 3. 주말 어떻게 지냈어요? 그냥 집에 있었어요. 집에서 뭐 했어요? 그냥 쉬었어요? 아니요.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좀 했어요. 4. 주말에 또 회사에 나갔어요? 아니요.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했어요. 기차 여행요?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? 아니요. 혼자 갔어요. 그렇지만 참 좋았어요. 듣기 2. 1. 주말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바오 씨는요? 네,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. 영화를 자주 보러 가요? 네, 자주 가요. 2. 지난주에도 사진 찍으러 갔어요? 아니요. 일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. 다음 주에는 꼭 갈 거예요.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?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. 3. 호미란 씨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?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 좀 할 거예요. 성우 씨는요?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쉴 거예요. 호미란 씨,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. 네, 성우 씨도 주말 잘 보내세요. 4. 우리 일요일에 테니스 쳐요. 좋아요. 요즘에는 바빠서 많이 못 쳤는데. 저도 그래요. 남 씨는 테니스 잘 쳐요? 아니요. 아직 잘 못 치는데 재밌어요. 5.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? 등산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가을 단풍이 좋을 것 같아서요. 등산 좋아하세요? 아주요.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통 못 갔어요. 저도 가을산 참 좋아하는데. 그럼 같이 가실래요? 좋죠. 듣기 3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? 지난주에는 좀 바빴어요.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회의가 있어서 화요일 밤에도 회사에서 일했어요. 그리고 목요일에는 회의 끝나고 노래방에 갔어요. 그래요? 재미있었겠어요. 그리고 금요일에는 엘레나 씨 생일 파티에 갔어요. 주말에는 좀 쉬었어요? 네, 일요일 오전에는 등산했어요. 정말 좋았어요. 발음. 1. 어떻게 지냈어요? 2. 그렇지만 참 좋았어요.